그 쏟아 놓은 말들 삼켜보려 해도 한마디 또 한마디 모래처럼 지근거려와 후두두두 내 눈물이 떨어져 후두두두 스르르르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날 떠나려고 바르르르 밀려오는 안개에 온몸이 떨리고 지옥 같은 어둠이 나를 가둔다 속은 괜찮니 그래 나 때문에 고생했어 어떡하라고 난 어쩌라고 네가 토해놓은 날들 삼켜보려 해도 한마디 또 한마디 가시처럼 찌르고 찔러 후두두두 내 눈물이 떨어져 후두두두 스르르르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날 떠나려고 바르르르 밀려오는 안개에 마음이 떨리고 지옥 같은 어둠이 나를 또 찾아 날 울려 후두두두 끝도 없이 떨어져 후두두두 스르르르 가는 너를 볼 수 없어 내 눈이 감겨